손을 입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는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는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봐. Yeah. 내 손을 입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는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는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봐. Yeah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삶을 괴롭히는 건 네 삶을 괴롭히는 건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이제 넣을게. 네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이제 넣을게. 네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봐. Hey! 이제는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Hey! 이제는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Hey! 이제는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이제는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Hey! 이제는 입에 내 손을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 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 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봐. Yeah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 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 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봐. Yeah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네 입에 손을 넣을게. 이제 내가 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봐. Yeah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봐. Yeah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봐. Yeah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이제 내가 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내 손을 네 입에 넣을게. 입손을 네 입에 넣어. 이제 내가 내 손을 네 입에 넣어. 아빠 그래.